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습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소원의 기본 사상과 내용을 깊이 체득하고 직업동맹을 당에 충실한 노동계급의 대중적 정치조직, 주체혁명기업수행의 위력한 전투부대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취급되었습니다.